안녕하세요.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5.18 연구대생 채널에서 김대중 핵 상납, 안기부 요원 상납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5.18 이야기에서 김대중 이야기가 나오는가, 또 김대중을 헐뜯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이 5.18은 김대중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했는가, 북한을 위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북한이 핵 개발을 할 능력이 없고 핵 개발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보장을 자신이 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은 많은 돈을 북한에 보냈고, 현재 북한은 김대중이 보내준 그 돈으로 핵을 만들어서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을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드릴 것이며,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고 5.18을 주동했고 또 5.18에 관여된 사람들이 지금 또 어떻게 대한민국을 겁박을 하면서 제2의 5.18을 획책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김대중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양해하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북한은 왜 특전사를 몰살을 시키려고 했는가? 이 목적은 전두환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지만, 북한은 특전사의 원한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특전사의 창설 요원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6.25 전쟁 때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켈러 부대 출신들이 특전사 창설 요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켈러 부대는 미군의 정보 부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그런 부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육군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사람들은 다 제대를 시키고, 또 희망자들만 육군에 남아서 근무를 하다가 육군에서 특전사를 창설하면서 이 사람들이 육군의 창설 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때부터, 또 김영삼 시절 때부터 북한은 한국 군대에 비교할 수가 없는 열악한 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가난해지게 되었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하다 보니까 북한의 모든 장비가 남한 군대에 비교가 안 되게 되었고, 특히 경제력의 열세로 이 전쟁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김정일이 핵개발, 물론 김일성 때부터 그걸 준비한 겁니다. 한 방에 끝내겠다. 그래서 핵개발을 했었는데 돈이 없었던 겁니다. 돈과 기술이. 그랬는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많이 돌 때, 김대중은 바로 금강산 개발, 또뭐 여러 가지 뭐그뭐그 북한을 돕는 이런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현대를 통해서 돈을 보내다가 그 현대 회장이 죽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김대중은 자신이 이제 북한은 절대로 핵개발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보장한다는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이런 시기에 한국에는 묘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켈러 부대 출신이었던 이연걸 씨라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늙은 노인으로 생존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김대중이가 대통령인 거를 보고 격분을 해서 북한에 잠입을 합니다. 북한에 잠입을 해서 영변 핵기지, 그 옆에 화학기지에 도면하고 영변 핵기지의 흙을 한 사발을 가지고 옵니다. 그 그걸 가지고 와서 안기부 요원들과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이 보고를 받은 김대중이 절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연걸이란 그 켈러부대장이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그 얘기만 들은 겁니다. 그 이때 관여했던 사람을 지금도 저는 만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에 잠입을 해서 영변의 핵기지와 그 옆에 화학기지 도면을 가져다 주고 흙을 방사능에 오염된 핵실험을 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가져왔으면은 당연히 대한민국 안기부에서는 환영을 할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감시를 하게 되자 불안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 당시에 과거에 중앙정보부 요원이었던 사람과 접촉을 해가지고 제가 잘 아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과거 학창시절 때 주먹을 휘두르던 그런 의협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조직 깡패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 과거에 그 학창시절 때 그런 이제 그 의협심이 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신의 아주 절친한 친구인 보안사 요원을 만나갑니다. 보안사 요원. 보안사 요원이 그 당시에 준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안사 요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중앙정보부 요원, 그 다음에 이연걸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바로 미국 CIA하고 연락을 비밀리에 합니다. 미국 CIA에서는 이 사실을 전달을 받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안사에서 근무하던 그 사람은 바로 보안사에 사표를 내고 미 CIA 요원으로 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도 지금 생존해 있고, 제가 잘 아시는 분도 생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증명이 되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영변의 핵시설이 있다는 걸 미국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 김대중은 국가 원수로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연걸 씨의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제가 들은 걸로는 이연길인가 이연걸인가 하셨습니다. 하여튼 켈러 부대장이었었고 나이가 많이 먹었고 지금은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제가 기사를 봤는데 노후로 죽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늙어서. 그런데 김대중은 국가 원수로서 정보기관을 장악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이런 건 알고 접촉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국가 원수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적국을 이롭게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 김대중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대중이가 그 전에 수많은 의혹, 간첩이다라는 수많은 의혹을 그 사실 하나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이 북한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영변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는 걸 확고한 증거를 잡은 겁니다. 도면도 있었고 거기서 흙을 떠온 거니까 방사능을 뭐 일부러 이럴 만한 흙에다 개인이 막 버무려서 가지고 갈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 확보된 증거로 북한을 압박하게 되니까 북한 김정일이 노발대발하게 된 겁니다. 노발대발. 그래서 김대중에게 그 사연을 다 캐가지고 안기부 휴민트를 분석해가지고 다 그거를 김대중이한테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은 그 당시에 안기부의 휴민트,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을 돕던 북한 장군들, 고위층, 또그 중국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모조리 다 불어가지고 안기부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공작 부대나 공작 부서에서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김대중이가 얘기를 해서 그 당시 북한에서 남한을 위해서 활약을 했던 모든 그 고위직, 그다음에 하부 조직이 싹다 이제 체포돼갖고 공개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거 때문에 이제 안기부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기부 요원이 수백 명이 이제 숙청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뭐 나라를 사랑하는 모임인가 그런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전 이 사건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이 사건에서 그 안기부 요원들이 그 사건을 알고 있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못하는 거겠죠.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영변에서 그 증거를 가져온 그 사람을 안기부에 접촉을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세 번을 안기부에 접촉을 했다가 못하게 돼갖고 좌절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과거 중앙정보부 요원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이 또그 제가 아는 잘 아시는 분 그분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보안사 요원을 접촉을 해가지고 보안사 요원이 그것을 갖고 자기가 근데 원래 그 보안사 요원은 전두환 시절에도 일을 했던 사람이라 김대중이 집권하자 신분이 불안해진 거였어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미국 CIA로 전직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북한에 남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려가지고 영변에 핵 도면을 가지고 나갔다는 걸 알고 많이 숙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서 그걸 들이밀어가지고 많이 숙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기부의 휴민트가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남한에는 북한의 휴민트가 그대로 남아있고, 북한에는 남한의 휴민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봤을 때, 김대중이가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북한의 핵을 옹호했던 사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김대중이는 그 간첩이라는 게 드러나고, 그리고 안기부의 휴민트 조직을 다 팔아먹은 걸로 봐도, 틀림없는 간첩입니다. 이제 이 얘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후편으로, 그러니까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김대중이 조중동을 다 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조선일보를 공개적으로 폭파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를 폭파하겠다.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 가운데에 있는 조선일보를 북한 요원이라도 폭파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북한서도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김대중이를 시켜서 조중동을 다 없애버립니다. 지금 조중동은 우파가 아닙니다. 그 조중동이 없애게 된 과정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많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여파로 그러니까 우익이 없어진 그런 여파에서 지금 좌익들이 5.18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민주화를 주장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지금 광주에 1000명의 고장 간첩이 963정의 무기를 휴대하고 17만 1000발의 실탄을 갖고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로 아무도 하질 않는 겁니다. 이만큼 대한민국은 간첩이 지금 많아진 겁니다. 지금 5.18이, 민주화가 아니고 북한군 침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광주에 지금 1000명의 고정 간첩들이 제2의 5.18을 획정하고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0년도 5월 달에는 1000명의 고정 간첩들이 비무장으로 있었고 그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직후라서 이 보안, 그다음에 그 이런 기능들이 강화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1,000명이 활약하기가 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1,000명이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의 가짜 유공자, 확인된 거 가짜인데, 만약에 그게 10,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짜 유공자들이. 그러니까 가짜 유공자들이 또 다른 고정관점 역할을 하면서 5.18을 옹호하면서 정치, 경제, 군, 경, 검, 법, 언론에 이게 다 연예계까지 다 침투해가지고 활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짜 5.18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1시에 애국가가 불러졌고 그때 총을 쐈다. 1시에 무슨 누가 애국가를 들었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미 알수 없는 숫자의 가짜 유공자들이 그 1,000명의 고정관접들 지시로 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돼서 특별검사가 5.18을 재수사하고 국회 청문회가 시작되었지만 5.18때 국군이 북한군을 도왔던 이런 사실은 다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당시에 참전했던 아군, 병사들이나 지휘관들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제가 꽤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틀림없이 5.18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 앞으로 5.18이 일어난다면은 그때는 이제 이미 무장화되어 있고, 많이 숙달된 1,000명의 고정관첩, 그다음에 인원수를 알 수가 없는 5.18 가짜 유공자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자리 잡혀진 군부대, 이런 것에 의해서 앞으로는 군대가 반란을 일으킬 소지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저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5.18 때도 이미 북한의 고위 장성이 남한에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안부대가 부대를 이동해버립니다. 합참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5.18 특별검사가 5월 21일 아침 8시에 300명의 시위대가 5.18 지휘 차량을 습격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10분 전에 그 부대, 전투부대가 광주로 진입을 해서 특전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를 차단해버린 건다 빼버립니다. 5.18 수사 기록에서는. 이런 거는 고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첩들과 이미 다 내통이 돼가지고 한 겁니다. 1980년,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미 셀수 없는 가짜 유공자들이 늘어나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이미 군대도 가산점이 있는 겁니다. 경찰도 수많은 5.18 유공자들이 있을 것이고, 가족들까지. 군대도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있는 겁니다. 법원에도 있습니다. 판사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짜 헬기 특조위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추후로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김대중이가 드러내놓고 국민들에게 북한은 핵개발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당시에 이미 북한에서 남한으로 영변 핵기지 도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화학기지 도면, 영변에 흙이 한 사발이 남한으로 건너와서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김대중의 지시로 그렇게 된 겁니다. 다 묵살된 것이.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5.18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김대중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대중이한테 탄압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대중이한테 무슨 뭐 시비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도 대한민국 정치, 뭐 군대, 정보기관, 언론, 심지어는 언론사들도 지금 5.18을 속이려고 드는 이런 거를 제가 보고 격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거를 국민들의 손으로 밝혀내지 않으면은 적화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쉽게 적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폭로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좌익들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5.18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를 취해서 5.18 유공자 명단이 까진다면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지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18은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밝혀지게 된 모든 5.18 때 과정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대중이가 이렇게 했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유튜브에 올려도 보는 클릭수가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일베에 올려도 이런 글을 일베에 올라가면은 클릭수는 금방 막 천, 이천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추천을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만큼 일베도 지금 좌익들에게 점령이 돼 있는 겁니다. 일베도. 그리고 다른 모든 이런 매체들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빨리 알려져서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